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23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대학교에서 사쿠라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숙사에 늦게 돌아간 날이 화제가 됩니다. 그럼 제23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この間は門限に間に合った? いいえ、間に合いませんでした。 それで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掃除当番が3回増えました。 それは大変だったね。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この間は門限に間に合った? いいえ、間に合いませんでした。 それで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掃除当番が3回増えました。 それは大変だったね。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사쿠라가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この間は門限に間に合った? 요전에는 귀가 시간에 맞추었어? 라고 말했는데요. この間는 요전이란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門限은 귀가 시간이란 뜻이고요. 니는 조사로서 시간을 나타냅니다. 마니아타 시간에 맞추었다는 마니아이마스 시간에 맞춥니다의 타형입니다. 마니아이마스를 과거형으로 친한 사이에 말할 때 마니아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니아타 라고 문장 끝에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는데요. 정중하게 묻고 싶을 때는 마니아이마시타카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아니요? 라는 뜻인데요. 부정하는 대답이죠? 마니아이마센데시타. 시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마니아이마스. 시간에 맞춥니다의 부정형인 마니아이마센. 시간에 못 맞춥니다의 과거형입니다. 마스형 동사를 과거 부정형으로 만들려면 마스를 마센데시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안 갔습니다는 갑니다가 이키마스니까 마스를 마센데시타로 바꾸고 이키마센데시타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이어서 안나가 말했습니다. それで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그래서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문장에는 수동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それで 그래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앞 문장이 원인이 돼서 뒤에 이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오카아상은 어머니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기숙사의 사감을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니는 수동 행위를 누가 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을 낸 사람이 사감이니까 오카아상니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라레마시타는 혼났습니다란 뜻인데요. 혼냅니다는 시카리마스 이고요. 그 수동 표현은 시카라레마스 혼납니다입니다. 시카라레마스의 과거형은 어미인 마스가 마시다가 되니까 시카라레마시다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는 오늘의 중요 표현이니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카산이시카라레마시다.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掃除当番が3回増えました. 청소 당번이 3번 늘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소지토반은 청소 당번이란 뜻입니다. 소지 청소에 토반 당번을 붙인 말이죠.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그리고 상카이는 3번이란 뜻인데요. 숫자 3의 횟수를 나타내는 조수사인 카이를 붙인 겁니다. 후에마시다 늘었습니다는 후에마스 늡니다의 과거형이죠. 일본의 학교나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당번제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쿠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れは大変だったね. 그거 큰일이었네요. 라는 뜻인데요. それ는 그것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大変은 큰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だった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과거 표현인 でした의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는 조사로서 듣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정중하게 말하면 大変でしたね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23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この間は門限に間に合った? いいえ、間に合いませんでした。 それで、お母さんに叱られました。 掃除当番が3回増えました。 それは大変だったね。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오카상니 시카라레 마시다.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라는 수동 표현을 배웠는데요. 동사를 수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수동 표현은 행위를 받은 측의 시점에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을 조사인 니로 표시하고 수동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럼 마스형 동사를 수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스 아붐절의 모음이 에로 끝나는 동사는 마스 앞에 라레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食べます 먹습니다는 食べられます 먹힙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 아붐절의 모음이 이로 끝나는 동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 아붐절의 모음인 이를 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를 붙이면 됩니다. 시카리마스 혼납니다의 경우는 마스 앞에 리를 라로 바꾸고 레를 붙이면 시카라레마스 혼납니다가 되는 거죠. 시마스 합니다는 사레마스 됩니다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마스 앞에 라레를 넣습니다. 미마스 봅니다는 미라레마스 보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기마스 옵니다는 고라레마스 와집니다가 되는데요.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청소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고시고시 고시고시 어떤 소리죠? 네, 힘을 주어서 사물을 닦는 소리죠. 이 청소할 때 때를 싹싹 벗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퀵 퀵. 네, 이건 뽀득뽀득처럼 유리컵이나 유리창을 힘을 주어서 닦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고시고시와 퀵퀵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청소엔 피곤하지만 끝나면 피카피카 반짝반짝해지니까 기분이 좋아. 네, 제23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오카산이 시카라레마시다.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교 수업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